캐나다 구석 스토리, 캐나다 구스 32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근황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재밌는 게 녹음하러 오면서요. 이 마이크님 댁 앞에서 이닭 소리를 들었어요. 닭. 이 옆집에서 닭을 키우는지 닭이요? 닭인지 예, 분명히 이게 개 소리는 아니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닭이 되게 있다고요? 저는 오른편에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더 내려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 원래 밑으로 더 내려가는 밑으로? 쪽인데 바로 옆에 집 같아요. 아, 제가 제 옆에 거기는 집은 모르겠어요. 옆에 집까지는 제. 농장은 아닌데 그냥 예. 가정집인데 닭 예. 소리가 나더라고요. 칠면조인지 닭인지 오리 아니 오리는 아니고요. 오. 마당에 뭐 키우려면 키울 수 있는데 예. 그게 울타리 같은 게 없으면은 애가. 그리고 여기 뒤에 막그 코요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게요. 좀 예, 위험할 텐데, 위험할 텐데. 어떻게, 뭐, 사시면서 못 아, 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 전혀 못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요, 저는. 닭을 키우는 집도 있구나, 뭐, 여기는. 예. 분명 닭이었어요. 분명 닭 아니면 왜냐면 칠면조. 울음 소리가 뭐 같은 거는 들을 수가 없는 게 동물 울음 소리는 저희 집에는 뭐 뒤에 그뭐 여기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사슴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했나? 사슴, 무스, 뭐, 사슴과 같은데 예. 뭐 그런 애들은 뭐 수시로 저희 집에 뒷마당에서 네. 그냥 아예 놀고 있고 어저께도 그 사슴이 보통 어떨 때는 많을 때는 한 8마리가 같이 내려와서 이제 뜯어 먹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정말 작은 애기더라고요. 애기 사슴이 혼자서 풀 뜯어 먹더라고요. 예. 눈을 먹는가? 목이 마르는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소리 내는 것도 없고 제가 사실 여기 뒷마당에서 본게 이제 사슴 뭐 흔한 사슴들 그다음에 뭐 토끼 그다음에 뭐 스컹크는 뭐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스컹크도 많아요. 아 예, 그래 스컹크도 저는 많고요. 뭐야 뭐 전본 적은 없는데, 예 예. 그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 근데 그리고 본게 이제 코요테 아, 여기 코요테는 못 뒷마당에 봤는데, 저는 저는. 집에 코요테도 봤어요. 예. 코요테가 그집 뒷마당에서 네. 오슬렁 오슬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코요테 이렇게 뭐안 보셨지만 이게 거의 약간 늑대처럼 예, 그 생겼어요. 생긴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 개는 아닌 것이 딱 개는 여긴 다 이제 목줄을 걸잖아요. 혼자 네. 돌아다니니까 아, 저건 딱그 보면 늑대나 뭐 여우과처럼 이제 약간 그 그런 과처럼 생겼는데 차라리 늑대에 가깝죠. 오 저거 신고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조금 코요테 하면은 아, 그렇죠. 예 코요테 가끔 여기 로컬 신문 보면 예 쿠거도 나온다고 그 주의보 같은 거 뜨고 그러는데 사파리에 사는 기분은 뭐 그런 것 어, 예, 보니까 같습니다. 뭐 뒤에 보면 그냥 동물의 농장임, 예, 예. 저희 이제 또 근처에 거의 뭐 그린벨트처럼 예. 개발 못하게 해놓은 그쵸, 예. 그 시프턴포그 스턴버그, 예, 그 예. 있어서. 서식지죠. 뭐 아주 그냥 뭐 그쵸, 다양하게 사는데 이게 막 울타리를 쳐놓은 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그쵸. 그래서 저희 동네도 이제 뒷마당하고 그 시프턴포그하고 그냥 울타리 없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 사시는 그 한국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지하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밤에 창밖에 보면 사슴이 가만히 서 있고 바로 창밖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도 많이 보니까 사실 예. 이제 그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막 갑자기 차 앞쪽으로 막 예. 애들들이 한 서너 마리가 그냥 예. 집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그냥 막 질주를 아, 예. 막 하는 걸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다 보면은 뭐 사슴 발자국이 뭐 예, 막 천지예요, 정말. 특히 눈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예. 토끼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아, 전 경험이죠.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사슴까지는 괜찮은데 코요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 코요테는 조금 사슴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낮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낮에 아, 나왔다니까요. 그래요? 아, 낮에 코요테가요. 코요테가 낮에 저 뒷마당에서요. 걔는요, 문을 뒷마당 문을 열어도요 예. 도망가지를 않아요. 예, 예. 그냥 멀뚱 보고 있어요. 어떤 액션을 오히려 뭐문 겁주려고 문 열어보지만 아, 더 이상은 예. 제가 뭘할게 없죠. 걔가 갑이니까.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지난주에 저희 캐나다 구스가 새로운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 이 순위는 뭐 글쎄요 좀 지지부진한데요. 지난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572위였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현재까지 또 기록은 293위로 그쵸,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이 캐나다 구스가 런칭되고 나서 지금까지 6일 연속으로 이 순위권에 머문 적이 이번이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뭐 기껏해야 한 사흘 나흘 그거 거기까지가 약발 떨어지죠. 예, 바로.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업로드 된 후로 한 번도 순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아마 저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팬쇼에 그 제가 이제 아마 그 캐나다 오시려는 하나의 그 저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좀 많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방송 분량은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다른 저기 뭐 한국에서 다른 분들이 계속 듣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왕이면 좀, 정보가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방송을 하면 그게 고스란히 순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정말 새삼 알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죠. 오늘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순위 올랐습니다. 이게 오, 대단하네요. 처음에 그 첫날은 한 995위로 이제 1000위 안에 이제 간신히 들었는데 이게 하루가 갈수록 100위씩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864위 그리고 769위 또 572위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한국도 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누가 듣겠나 싶었는데 또 다시 589위에 오른 거 보고서 오늘 순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 설에 이제 모여서 뭐 어디 이민 갈 준비도 이민 가신다 하시나 보죠. 그랬죠. 중지를 모으셨군요. 탄핵이 기각되면 다들 이민 가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팟캐스트 그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9위까지 오르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상당히 좋았네요. 해외에 예, 있으니까.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그 5위까지 올랐던 게 기록인데요. 뭐 제가 예, 볼땐 9위만 해도 훌륭합니다. 일단 뭐 10위 안에 든다는 건. 제가 이거 이제 순위를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이제 2시간 녹음을 하고 그걸 이제 반씩 잘라서 그러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올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 녹음을 해서 한 30분 단위로 쪼개서 매일 올리면 이게 뭐 순위 높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거기다 중간에 이제 좀 방송을 저기 이제 광고 방송 이런 거 보면 참 좋을 텐데,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정말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은 거의 뭐 일일 뭐한 2, 3회씩도 올리고 하니까 이게 자주 올릴수록 아무래도 이게 그러겠죠. 구독자 수나 순위 높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리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뭐 그런 거다 감안하면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건 돼서 하루라도 더 한 회라도 더 올리게 되면 좀 글쎄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러게 아직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담이 네. 있긴 한데요. 봐서 나중에 더 가능해지면 또 이제 그렇게 모르죠 뭐 네. 이제 다른 인기 팟캐스트처럼 매일 모여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녹음해서 꾸준히 올리고 그럼 뭐한 전체 100위권 안 해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모처럼 지난주에는 청취자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저 이제 단골 아, 자주 올리시는 분 아니세요? 예, 자주 올리시는 예. 분이신데요. 레인 오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아유, 저희에게 그 감사합니다. 안부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좀 저희 방송이 이제 확장성을 저희가 그동안 좀 지난 몇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해왔는데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일단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재미도 있고, 또,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예, 예. 다 갖춰야 되죠. 이게 저희가 한국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민들 분들까지 다 아울러야 된다는 좀 그런, 좀 부담이 있어요. 이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관심사들이 아무래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또 얘기만 하게 되면 또, 또 다른 쪽 분들의 또 관심 받게 나는 또 그런 방송이 될수 있어서 뭐 계속 고민해야죠 이건 그래도 다양하게 저희가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좀더좀 알차고 재밌게 이제 그런 방송이 될수 있게 뭐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도 변경을 한 네, 거고요 올해 그렇죠. 들어서 날씨는 뭐 여전히 뭐 겨울 날씨지만 나쁘지 않은 겨울 예, 날씨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아까 잠깐 나왔다 왔을 때 영하 아까 아침엔 영하 8도 정도 예 있었는데 지금은 좀 햇빛이 나면서 뭐한 2, 3도 수준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햇빛도 나고 좋습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꽤좀 즐거운 예, 예. 겨울 날씨 같아요. 예. 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올 겨울 들어서는 캐나다 겨울답지 않은 그런 날씨인데 사실 제가 이번 주말만 반짝 좀 혹한이 찾아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뭐 추운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김진태 의원이 토론토에 왔어요. 아, 주말에 또 집회, 태극기 집회인지 뭔지 한다고. 딱 그날만 좀 엄청 추워서 정말 캐나다 겨울다운 겨울을 그분에게, 선생님 될 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집회든 뭐든 지금, 이러다 죽겠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좀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국 언론에도 이게 뭐 예, 사진도 나고 났었어요. 예. 한 3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뭐 사진 보니까 다그 나이 지긋하신 예, 분들 아, 뭐, 저도 봤습니다. 예. 예뭐 주최 측 추산으로 한 300명이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한뭐 100명 모였나 뭐 기껏해 200명 정도 제가 김진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이게 비행기 사비를 타고 온 건가요? 아니, 뭐, 자기가 무슨 세계적인 록밴드도 아니고, 그 세계 예. 투어를 합니까? 지금 여기 캐나다 갔다 또 예. 저쪽 뭐 유럽인가? 또 글루드 또 집회하러 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국민들 대다수가 예. 뭐 상당 부분이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에 관해서 동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제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약 이걸 가지고 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네.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정신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이게 뭐 국회의원 뭐 특혜 중에 뭐뭐 하나가 뭐 국회의원이 뭐 예전에 그러더라고 뭐 몇백 가지 특혜가 있는데 뭐그 중에 하나가 뭐 항공기를 갖다가 뭐, 네네. 뭐 공짜로 타고 다니는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근데 그걸 예. 뭐 그건 뭐 공짜가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에서 공짜로 대주겠어요? 분명히 뭐 국가가 뭐 그걸 갖다가 뭐 네. 대신 지불을 하겠죠? 공짜라는 거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지 누군가 낼 거라고요 분명히. 네.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그건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만일 그거 누군가가 지불을 한다 그러면요, 그죠? 네. 예, 뭐 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불할 텐데 뭐 대기업에서 지불해 주겠습니까 대신? 이게 예, 그 그럼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뭐 지역구 발전과는 춘천 관계가 아 없죠. 그러니까 예. 뭐 아예 그냥 좋은 취지로 춘천 닭갈비 홍보대사 뭐 이런 네, 걸로 아,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라도 와서 뭐 활동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지역 그렇죠. 예. 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또 점수 많이 또 쌓을 것이고 나중에 또 이제 선거 때다 그게 고스란히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텐데 또 여기 교민분들도 참그 그런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게 뭐 돈을 주고 동원이 됐든 뭐 미국에서는 교민들이 그 돈을 받고 동원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분들이 그 몇백 명씩이나 돼서 그 추운데 나가서 또 그렇게 그 사람 목에 힘 들어가게 그또 지원을 했다는 그 사실 뭐 교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저 세계 어딜 가나 이 박사모니 뭐니 하는 이제 그런 그 고엽제 전뭐뭐뭐이 이런 네. 단체들 있잖아요. 정말 뭐 세계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딜 가나 다 계시고 또 이렇게 또 행사 이런 것도 준비해서 모이자 하면 또 어디서들 그렇게 모이시는지 우르르 나와서 또 태극기 흔들고 그래서 뭐 요즘 좀 흉흉한 또 소식도 많이 들려서요. 좀 많이 불안해. 초반에는 뭐 헌재 돌아가는 분위기나 뭐 특검 요즘 뭐 잘해주고 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 박근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예, 그 매체랑 저기 이제 예 예, TV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탄핵 기각되면 이제 언론하고 검찰 자기가 손보겠다. 지금 뭐 거의 뭐 협박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더 이상 뭐 코멘트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뭐 사람이 맞는지 이게 지금 뭐 상황 판단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그 웃음보다도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시간이 좀그 있을 때 이제 영어 학습을 빙자해서 워킹 데드를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보고 있는데 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비라는 게그 뭡니까 사실 이 영어는 없고 이 소위 말해서 아주 약간 사람을 먹잖아요 이제 거기 그 사람을 먹어서 생존을 하거든요 좀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 욕구만 예 있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좀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좀비는 또 무섭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무서운 몸을 주는 존재. 예.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또 해치려고 하죠. 뭐 좀비랑 다를 바가 있습니까? 뭐 좀. 저 그냥 그런 뭐 생각 이제 들었어요. 탄핵 될 일만 남았다. 이제 다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 다 수습되고 조기 대선에서 뭐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박사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계엄령, 뭐 북한한테 뭐 뭐, 미사일 한방 날려라, 뭐, 어디, 뭐, 그뭐 뭐, 그런 그런, 예, 따위에, 뭐, 예. 그런 딜이 있을 수 있는 예. 거고, 이거 정말 이게 무서워. 좀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좀 분위기 봐서는 탄핵될 것 같으니까. 거의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지금 나라니 뭐니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저희 캐나다 교민들의 속까지 굉장히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참, 참으로 나쁜 대통령. 아, 예. 정말 다음에는, 투표들 잘 하셔서, 좀, 이제, 이 악의 순환 끊읍시다. 예, 제발 좋습니다. 좀. 예, 끝냅니다.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뭐, 나라를 생각하고, 네. 국민이 잘 살게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는 뭐 사실 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현재 예 대선 나오신 분 중에 네. 예 저기 뭐 손학규가 얘기했듯이 뭐 뜨거운 얼음이다 뭐 이렇게 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적확한 표현이죠. 예, 참 아이러니한 예, 참그 표현인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신문 기사 요새 이렇게 그 후보들 이제 그 행보 같은 것들 나오는 것들 읽어보면은 아 정말 그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나라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참, 반 총장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매일같이 웃을거리를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뭐, 며칠 안 됐는데도 그 어록이 주옥 같아요. 그리고 뭐, 뭐 당에서 뭐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우리 당에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그거 뭐, 간다고도 안 했지만, 안 간다고도 안 했다. 뭐, 그쵸, 이런. 예. 예. 그럼 뭐, 늘 뭐, 그런 식이니까, 너무, 재밌고요. 비리는 연일 터지고 있고요. 이제 친인척? 뭐, 전혀 뭐, 완주 못할 뿐이에요. 이분은 지금 뭐,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매체가 굉장히, 그거를 크게, 지금 쥐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유엔 내부에서도, 그분의 그 비리나 그 아니면 먼저 좀 그런 것들이.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지난주에 뭐 어떤 유엔 예. 직원이 뭐 뭐. 근데 이게 언론이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매체가 그반 총장 그 친인척 비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일 기사로 쏟아내고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쥐고 있어서 그걸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는데도 한국 언론에서 그거를 안 다루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분한테 승산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쪽에 줄서기를 있는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뭐, 뭐, 아직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늘이 한국, 그러니까 모국의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저희 교민한테도 고스란히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당선이 돼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또 외교를 하고, 이제 교민들을 위해서, 뭐, 항상 그 선거 때 공약 중에는 그 해외 동포들을 위한 또 이런 공약들도 또 있고요. 근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모국의 또 국격이 또 높아져야 이제 교민들도 어깨에 또 힘을 또줄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신경을 끊고 싶지만 뭐. 정말 또 엄한 분이 또 되셔서 잃어버린 15년인데, 그러면. 그런 악몽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그 국내 뭐 정치, 경제, 뭐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근데 네. 해외 나와서 이제 사는 그 교포가 됐던 뭐 그냥 치료자가 됐던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플러스 요인이에요. 이제 네. 저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뭐 대한민국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위상에 대해서 사실 네. 그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안에 살다 보면은 나오면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가 코리아라는 어떤 뭐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하나 물론 이제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제 이루지만은 여하튼 이 그냥 객관적인 제 감정적인 걸 빼고 객관적인 그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네.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에서 사실 뭐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예요. 예, 뭐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예, 문화의 뭐 위상 위력도 그렇고 뭐 막강한 경제 그 강국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국민소득만 봐도 뭐 3만 불에 육박하고 영토가 작은 거가 문제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뭐 저는 이제 뭐 프라이드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 와서 사실 놀란 게잘 몰라요. 그쵸? 예. 여기 한국 그러니까 제가 사실 놀랐던 건 뭐냐면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뭐 세계에서 네. 뭐 2위, 3위를 다투는 경제 규모로 대국이고 사실 인구도 한 1억 2, 3천 돼서 우리나라보다 한 2.4배 정도 많아요. 우리 5천만 잡고요. 우리나라보다 한두 배, 한반 가까이도 네. 많은 나라고. 뭐또 세계적으로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이제 일본을 사실 우습게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제 발톱에 때로도 안 보고. 왜냐면 이제 예, 뭐 종자들이 워낙 그 사실 부도덕한 나라 종자들이기 때문에 예, 뭐 아주 발톱에 때로도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뭐 선진국 여기서 이 서양 애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발전된 나라. 뭔가 좀 예, 팬시한 나라. 한국의 사실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물론 일본이 낮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아시아 그 국가 내에서 그 일본과 한국의 어떤 위상 자체는 그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또 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보면 또 한국에 대한 그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일본보다 좋은 나라들도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이 서양 쪽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국가들 위상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비슷하다 이런 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우리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상황일 텐데 여기 오면은 한국은 뭐야라고 할 정도로 사실 몰라요. 예. 그리고 뭐 일본이랑은 아예 비교도 할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처럼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 그게 매우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또 이제 그또 대통령이 이제 저짓을 해놓으니까 아주 우스운 나라가 아, 이게 돼버렸죠. 그럼 그냥 트럼프 정도만 돼도 그냥 자국 우선주의니까 뭐 비난은 받을지언정. 근데 이거는 쉴드를 칠수 없고 너무 만화에서도 안 나오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다른 부정행위? 하다못해 차라리 뭐, 클린턴처럼 뭐 좀, 그런 좀 문란하게, 뭐, 백악관에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든, 뭐, 부정 축제를 했다,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횡령을 했다, 뭘 했다. 차라리 이런 게 낫겠어요.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성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격을 규정을 하기 어려워요. 아니, 누구한테 이거 설명을 한다 네, 설명이 그래도, 어려워요, 되게. 아니, 이거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뭐, 이제, 설명을 만약에 상세하게 해준다. 그럼 누가 믿겠냐고요, 이거. 아니, 설명하기도 힘들다니까. 저는 설명도 이거를 못하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이게 개인 그거를, 비위냐, 아니면 부정 축제냐, 무슨 뭐 추문이냐,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이게 너무 그러니까요, 막 이게 진짜 방대하고요. 무슨 대서사시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아, 저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이민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어렸을 때죠. 뭐 이민 온지 한몇달안 됐을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럴 텐데 ESL 당연히 저 들어가서 이제 애들하고 다 같이 세계 각지에서 온 애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 앉은 그 이란 친구가 뭐 가볍게 언쟁이 붙은 것 같아요, 저랑. 근데 뭐 우리나라가 좋다, 뭐 이런 진짜 그치, 유치한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그 못하는 영어로 제가 언제 뭐몇달안 됐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란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차를 만들 수 있다. 너희 차뭐 너희 나라에서 만든 브랜드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뭐 현대, 대우 다 있었으니까 그때.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는 핵 있어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받아쳤으면 우리는 없는데 뭐 갑자기 뭐 그때 생각이 나는데 뭐 글쎄요 뭐 그때 어린 나이에 한국 막 살다 와서 그때 90년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뭐 루마니아니 뭐 헝가리니 이란 이라크 너희보단 낫지 우리가 그랬는데 그 20여 년 전에만 그쵸? 해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겠어요 걔네들이 너희 지금 이렇잖아라고 하면 뭐 뭐 그쪽 이제 중동 지역이나 그쪽 그 동유럽 국가의 그 독재자들의 그 악행이나 이런 그쵸? 거를 지적하고 싶어도 아니 여기 몇배 넘어서는 일을 이쪽에서 했는데 그러네. 아참아뭐 이제 런던 그리고 캐나다 지난주 소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배우죠. 라이언 고슬링이 89회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런던 출신이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노트북이라는 그 로맨스 영화로 잘 알려졌는데 이번에 남우주연상 저희가 이제 런던으로서 응원을 하고요. 만만치 않네요. 그 후보들이요. 이제 케이시 애플렉이랑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올랐고요. 비고 모텐슨, 덴젤 워싱턴 이렇게 올랐네요. 라이언 고슬링은요, 80년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캐나다 런던에서 출생을 했고 콘월 그리고 벌링턴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어릴 때 난독증하고 ADHD가 있었는데 극복하고 할리우드 최고 스타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이드 러너 82년도 작품인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영화. 속편에 출연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캐나다의 두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이제 브렉퍼스트 메뉴를 하루 종일 서빙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브렉퍼스트인데. 지금은 11시까지만 서빙을 했다고 해요. 저는 뭐이 아침 메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뭐 맥도날드 가면 뭐 맥머핀이니 뭐 이런 거 예, 저도 있잖아요. 예, 무슨 캐러라인에다가 무슨 뭐 치즈님 하나 얹어가지고 뭐 저기죠 뭐 저기 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네. 베이컨 같은 거 올려놓고 하는 거, 예, 그런 집에서도 항상 거 먹는 저는 건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이게 좋아서 11시 이후에도 먹고 싶다고 사람들이 좀 청원이 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월 말부터 맥도날드랑 A&W가 아침 메뉴를 하루 종일 판다고 해요. 저는 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반기진 않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버거킹하고 이제 팀홀튼은 이제 이런 그 흐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이제 정오까지만 아침 메뉴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고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페니셔 컬리지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페니셔 컬리지 유학생 입학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거 뭐죠? 그 반이민 정책 이것 때문에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아. 외국 학생들, 유학생들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몰려오는 거죠. 엄청나다고 해요. 이게 조금 는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저기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경제에 큰 저기 좋은 영향을 끼쳤네요. 예, 여기는 이제 뭐 유학생 갖고 먹고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실제 그렇거든요. 예, 비싼 유학비를 학비를 갖다가 저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재정 건전성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 뭐 수지 타산에 뭐 상당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해결하지 못할 캐나다 경제 문제를 예. 트럼프가 해결했죠. 트럼프가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유학 가는 사람들이 그럼 거의 이제 상당수 줄어들겠네, 미국으로. 지금 공항에서 거의 뭐 아우성이던데, 거의 뭐 가족하고 생 이별한다고 하고 갑자기 입국 금지가 되고, 뭐 앞으로 이제 미국 그 저희가 뭐 여행이든 이게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괜히 이제 공항에서 미아될 수도 있고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국 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국적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일본 프로야구 선수 그 다르비슈 네, 유 다르비시죠. 선수가 네. 이란계 일본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중 국적 가지고 있다가 이란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일본 국적으로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방침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다르비슈 선수는 괜찮은데 이제 그 선수 아버지 이제 이란인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란계 일본인일 텐데 아들 경기를 보러 미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국적이니까 아직도 오고 싶으면 이란 국적 포기하고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금 그 미국 그큰 공항들마다 지금 시위 벌어지고 있고요. 입국 허가해라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이제 되기 전에 저희 아마 방송에서도 뭐든 트럼프가 당선이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 경제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거예요. 가격을 폭등시키고 하여튼 제가 뭐 이건 뭐그 예언도 아니고 뭐 당연한 사실 수순이고 이게 이제 한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아마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어떤 지표들이 이 다 꺾일 사람이 거예요.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득이 돼야지. 이게 뭐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줘.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더 받아야 돼. 그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가들은 어차피 그 수익을 내는 거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거의 뭐 골수로 좀 그런 쪽이라서 이게 뭐 호텔 경영하고 뭐 부동산 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거는 저는 차원이 뭐 다른 차원이 문제인데도 다르죠. 그걸 사업하듯이 예. 우리가 이만큼 줬으니까 더 줘. 뭐 이만큼 또 동등하게 줘. 이게 아니라 우리 이만큼 줬는데 더 줘, 너희는. 거의 뭐 사업가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는 사실 뭐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네. 이익이 나면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이 국가 간 어떤 문제라든지 네. 정치라든지 또 이렇게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 까져도 뒤에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문제. 근데 이런 것조차도 단순히 사업가 마인드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분명히 인비저블하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익이.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고 이익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은 시간을 두고 거쳐서 훨씬 많은 이득을 낼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외교라는 것들은. 네. 예. 근데 그 이런 형태로 제가 볼때그저 트럼프가 계속 해 나간다면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그 임기 내에 아주 그 망가질 겁니다. 분명하고. 네. 뭐, 헬 조선이 아니라 이제 헬 미국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 무슬림 입국 금지에 서명한 후에 몇 시간 있다가 이 텍사스 한 모스크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는데, 어제는 또 캐나다에서, 텍사스에 뭐 예, 총기 난사가 캐벤시티에서, 있어가지고 예, 다섯 명인가 죽고 뭐 모스크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단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뭐, 임기가 4년인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이건 아, 뭐, 그럼요. 이제 앞으로 4년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네요. 이건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둘 다,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더, 누가 더, 더 혼란스럽고 예. 외국민들을 갖다가 또 저기 괴롭힐 수 있는지 네.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저기 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그런 대통령이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그 지금 뭔가 하여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지지자 중에 누군가는요 서슴치 않고 이제 총이나 그렇게 방화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 뭐 정권 차원에서 비록 불법 행위지만은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방화를 하고 죽였어도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엄벌에 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벌에 처하라고 뒤에서는 잘했어. 대신 처벌 안 하면은 뭐 사회 이제 뭐 규범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할게. 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2, 제3, 제4 마구 이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엉망이 되어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게 뭐, 이러다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한인 성당이나 교회에도 괜히 뭐,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이 와중에 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은 또 트럼프랑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통화를 했다고 전화. 아주 그냥, 저왜 합니까? 자기가 뭐, 자기는 사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단몇달 동안 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할수 있는 거, 뭐, 임명할 거다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누리겠다는 건데,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제일 먼저 권한 대행돼서 한 일이 새로운 명패 판 거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출마까지 이번에 거의 뭐 생각을 굳힌 것 같은데, 아, 뭐, 이제는 기대를 접고요. 그래. 황교안 같은 인간이 해도 박근혜보단 낫겠지, 뭐. 이제는 이런 푸념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뭐 며칠 전에 그 신문을 읽어봤는데 뭐 군과 관련돼 가지고 아, 네, 저도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훈련이 뭐 거의 최고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씨 무슨 이런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오면서 무슨 훈련을 얘기를 하고 있나? 저게 지금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부대 실찰하면서 이제 건빵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전 맛하고 똑같다고. 자기는 군밤을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아, 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예. 예. 아,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뭐, 군대도 안 갔던 참 인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찰 가서 군복 입고, 겉옷 피우면서. 그냥 민간복 입고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낫죠. 그냥, 예, 잠바떼기 입고 갔다 오는 게 낫다고요. 예. 높은 사람 온다 그러면 또 며칠 전부터 다 치우고 아, 청소하고 막 군기 바짝 잡고 이래야 안 되는데, 오는 게 도움이죠, 사실은. 예. 도와주는 거죠. 그 이정현 대표인가, 아, 그전 대표인가요? 그 사람 또 아예 그냥 왔다 가면 되는데 가서 뭐 1박 2일을 했다나 같이 뭐 같이 구보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얼마나 그게 민폐인지도 모르고. 아휴, 참. 아, 그리고 앞으로, 아,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아무튼, 20년 후에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이민자와 이제 그 자녀들로 구성될 거라고 하는데, 뭐, 소수민족으로서는, 이제 소수민족의 파워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거의 뭐, 반반이잖아요. 이민자들 반, 그리고 여기 원래 그 기존에 이제 백인들 반 이렇게 돼서 뭐그 파워의 균형이 딱 잡히게 되면 뭐어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원래 캐나다가 좀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건. 다민족 그 구성 비율 중에서 뭐 반이 중국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아, 뭐 호주나 뭐 이런 데는 인종 차별이나 증오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인들도 많이 또 살해되고. 예. 적어도 캐나다는 이제 이 소수민족들의 그 파워를 무시를 못 하니까요. 거의 모든 분야, 뭐 정계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한 민족이 다 실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이런 거고. 뭐 지난주에 소개드렸다시피 그 장관도 장관 중에서도 소말리아 그 난민 출신이 또 그렇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아우, 상황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누가 누굴 무시하거나 뭐 소외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하여튼 저는 그 지난주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놀랐어요. 같은 시기에 이제 이민 네. 오셨다고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장관직을 내줄 수 있다라는 네. 이런 분위기, 이런 국가, 이런 사회. 그래서 뭐 여기 살면서 백인 기득권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에서는 그거를 갖다 바꾸려고 한다는 어떤 생각이라는 노력, 실제로 이제 행위들을 보면서 캐나다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진짜.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기회가 있겠구나, 한국보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인들이 뭐 사업을 한다고 치면 이게 다른 소수민족들을 뭐 이제 더 이상 소수는 아니죠. 이제 그 굉장히 파워가 세졌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뭐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공약을 해서 표심을 얻지 않으면 안될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이제는 그런 사람들 공략하고 막잘 구워 삼고 뭐그 사람들 챙기지 않으면 그게 뭐 사업이든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캐나다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좀 섞여 살고, 그래서 저희 뭐 애들 학교에서도 어릴 적부터 그, 다양성, 뭐 그렇죠.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좀,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뭐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소식인데, 딱 20년 후죠. 2036년에 되면 인구의 49. 7%니까 뭐 거의 반이 반이네, 반이. 이민 1, 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20년만 더 기다리면. 아, 근데 저 우려스러운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 물론 이제 백인들도 뭐 엉망인 백인들도 많지만 사실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참 이민 온 사람들이 참 엉망이더라고요, 정말. 네. 기초 의식도 없고 제가 뭐 하여튼 이 여기 있는 백인들과는 사뭇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예. 뭐 백인 우월주의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 흔히 여기서 이제 그 일어나지 않는 예,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행동들을 아주 돌발적으로 한다고요. 이제 과연 임금 비율이 높았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에 뭐 공공이익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발란티어 문화가 사실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하고 예, 누군가를 돕고 이런 좋은 전통들이 그때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2036년에도 과연 계속 매력적인 나라로 남을 수 있을까? 캐나다가. 아,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민이 다양성이, 그러니까 트럼프 총리가 어저께 저기 모스크바 사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다양성은 우리나라의 힘이라고. 예. 사실 다양성은 힘이기도 하지만은 힘을 빼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 어떤 변곡점이 그 어디일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향후에 이제 이민을 계획하거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뭔가 어떤 뭐 내가 그 캐나다로 받을 혜택 뭐 연금 뭐 이런 거뭐 복지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좀 마시고 조금 지금 당장은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36년이 됐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완전히 속았네,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한 게전 세계에서 캐나다에서만 하는 고민이잖아요, 이건. 네. 수백 개 국가 중에서 캐나다 외에 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한 거랑 또 연관이 있는 또 그런 소식인데요. 이 집에서 300m 안에 공원이 있는 사람이 좀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저희 얘기 같은데. 그럼 주인은 무지하게 건강한 거네요. 예, 이 공공보건에 이점이 된다면서 되도록 녹지에 가까운데 살라는 이 권장사항이 이제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뇌 영상법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자연을 바라만 봐도 이제 우울증 증세가 줄어들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녹지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지역사회 소속감도 늘고 스트레스도 줄고요. 또이 체육활동 증가와 사회적 유대 뭐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이나 천식, 우울증 뭐 이런 질병, 발병의 가능성이 이제 적어진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공원이 많기로 녹지가 많기로 유명한 이 런던은 이제 뭐 정신이랑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의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뭐 코요테랑 사슴 뭐 뒷마당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딱 런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런던 참 권해드릴 만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자연. 예. 또 런던 이게 교육 도시로 굉장히 캐나다에서 유명하지만 또 별명이 포레스트 시티. 그렇죠. 이제 뭐 거의 뭐 그래서 로고, 심볼 이 자체가 이제 예. 나무, 나무. 숲,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걸어서 어디 살든, 뭐, 동서남북, 어디 살든, 그냥 걸어서 몇분 나가보면 다 공원 있고, 녹지가 있고 해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구스, 이제, 청취자이시라면 친숙한 브랜드죠. 아까 전에도 언급됐는데, 티몰튼. 이제, 멕시코에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오, 이제 남아메리카에, 진출하네요. 예, 처음 매장을 연다는데요.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궁금해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요? 필리핀하고 이제 영국에도 매장을 열었는데, 이게 역사가 1964년에 생겼거든요. 캐나다에. 그리고 64년에 첫 매장이 열렸고, 그로부터 20년 후, 1984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4,40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남미까지도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랑 다르게 커피 맛하고 싼값 이런 걸로 대중화죠, 사실. 그,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사실, 티모튼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뭐, 티모튼이 이제, 실제로 뭐 들어온지를 않았으니까는 그 스타벅스 이제 먼저 들어왔고 시장에 이제 대부분 지금 그 사실 잠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긴 좀 힘든 브랜드 아닌가요? 아 워낙 그 고급 브랜드 선호. 안 우리나라는 됩니다. 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희는 사실 여기 와서 보면 그 팀홀튼의 어떤 로고라든지 그벽 무조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소박하고 예 심플하고 이제 이런 심플하면서도 게, 깨끗하면서도 나 그러면서도 좀 세련되고 예어 그다음에 이제 그 칼라 배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나름 그래도 팬시하게 보이거든요. 고급스럽게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참 즐거웠어요, 사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 그, 업무를 보러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한잔 마셔도 4,000에서 4,500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오늘 아깝죠, 사실. 네, 커피 한잔 먹으려고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뭐, 1불 50, 60센트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같은 사이즈 커피들이. 한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 가격 정도? 이제 되는 건데 또 신기했던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캐나다 사람들이 다 티모튼을 아침마다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는 그 빨간색 그 종이컵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그 모습도 보고 사실 놀랬고 더욱 놀란 거는 머핀이나 도넛 가격 때문에 더 놀랬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티모튼 도넛 시장 머핀을 나름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팀빗 우리말에서 동그란 그 도넛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있고 그냥 우리 애들 링도넛, 좋아하는 예, 링도넛이나 이렇게 안에 크림 들어있는 도넛들, 머핀들 이런 것들 가격이 놀랍습니다. 사실 한국 맞아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누뭐뭐 이렇게 카페에 가서 뭐그 머핀 하나랑 도넛을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브랜드가 다양하니까 한국도 과연 뭐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보통 아메리카노 한 4,500원에다가 머핀 한 3,5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달러 계산하면 9달러를 주는 거죠. 제가 딱 머핀 하나랑 커피를 먹었는데 9달러를 지불하게 된 거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사이즈 컵을 시키면은 1불 80센트 나옵니다. 예, 폴 사이즈죠. 먹고 그 다음에 머핀 여기도 이제 머핀 이제 한국 머핀보다 저는 이제 여기 머핀이 좀더큰것 같아요. 좀 크고 이제 막 약간 이제 그 식감 자체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 머핀이랑은 맛있는 머핀을 우리가 보통 한 1불 한 20센트 정도에 하나를 사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3불이면 이제 먹는 거죠. 한국은 9불을 주고 먹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3불이면 그렇게 한국과 같은 형태의 우리가 이제 머핀과 커피를 한잔 마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가족이 좀 있다 보니까는 머핀 같은 거를 나 도넛 같은 거를 좀 한꺼번에 사요. 네. 그러면 놀랍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티머튼 같은 경우는 도넛 하나가 이제 99센트에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불 13센트가 되겠죠. 이제 세금이 붙으니까 13%가 붙으니까 아주 착한 가격이죠, 우리. 네. 네. 근데 99센트, 그러니까 1불인데 하나에 12개를 한꺼번에 사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더즌으로 사면은, 이제, 8달러, 99, 89센트, 99센트, 그러니까 9불이 됩니다. 네네. 예, 9불에 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세금 포함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10불 선? 네. 그러니까, 하나당, 이제 뭐, 한, 거의 80센트 정도밖에 안 되게 사는 거죠. 머핀 같은 경우도 뭐, 6개에, 뭐 5불 몇 센트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불 한뭐 70이나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드리로 이제 머핀을 사면은,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이제 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애들 뭐줄뭐 팀빗이라든지 뭐 우리 뭐 머핀이라든지 도넛을 사면은 만 원만 있으면요, 아주 정말 우리 돈만 원이면은 아주 근사하게 정말 이렇게 한 판이 나옵니다, 진짜. 이 커피랑, 네. 왜 집사람 뭐, 같이 커피 2개 시키고, 뭐, 도넛 한 12개 시키면 한 네. 만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네. 거의, 우리가 몸에 상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친 가격이다. 어떻게 이걸 만 원에 이렇게. 잘못하면 한국 같은 데서 먹으면은, 한 사람이서 만 원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몇 사람이야. 한 네다섯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예,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가 마치 무슨 공산주의 그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복지 혜택을 위해서 이 티몰튼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캐나다는 이 티모튼을 통해서 커피와 도넛, 뭐 간단한 이제 식음료에 대한 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국가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여기서는 커피와 도넛과 머핀, 이런 아주 소소한 행복들을 누구나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네. 아주 싼 가격에. 마치 저는 이 티모튼이 꼭 국영기업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가격도 싸게 하고, 거의 뭐 제한을 하고 더 이상 올리지 더 못하게. 올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없는 사람들이 커피와 도넛을 먹는다는 건 사치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는요. 그럼요. 근데 여기는 정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 티모튼. 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또 되게 좋고, 국가의 정책도 좋고,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 사람한테 안 맞죠. 한국 사람은 허영, 절대, 네, 허영, 이건, 과시 예. 뭐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고,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거 상당히 거짓말이거든요. 한국은 딱 커피 맛보다도 젊은 사람들 앉아서 딱 셀카 찍었을 때 이게 또 뽀대가 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분위기가 이제 소파는 어때야 되고 뒤에 뭐 걸려 뭐 그림이라도 또 근사하게 걸려 있거나 같이 뭐 조각 케이크라도 시켜놓고 그것도 찍어서 나뭐 올려야 먹었다.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티몰트에서 그런 그림은 좀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좀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제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안에 이제 매점에 티몰튼 뭐 당연히 있는데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커피 한 잔에 1불이었는데 뭐 99점 뭐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도 되게 쌌죠. 뭐 1불도 그럼요. 안 되는 돈에 커피 한 잔이니까. 근데 누가 이게 원가가 10센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값을 싸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그냥 이득 취하고 다 취하고 하는 거다. 물값도 여기 워낙 또 싸니까. 그래서 10센트짜리 그냥 원가로 해서 일부러 파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싸다 싸다 안 해도 된다고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 네. 뭐 그러면 뭐 사업을 5불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캐나다 방문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못 이동하더라고요. 여기서 몇번 팀홀튼 당연히 필수 코스죠. 네, 예, 커피 맛 당연하죠. 보고 예. 가는 거. 근데 한두 잔 먹었을 때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 생각이 중독성 게임이죠. 난다고 그 캔으로 팔잖아요. 그 보내달라는 사람도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님이 좀 바리스타이시니까 아, 여쭤보고 싶은 게 팀홀튼 커피 맛을 평가하시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뭐 취향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예전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스타벅스 한참 이제 한국에서 네. 그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커피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아 제가 뭐 커피를 좀 압니다 뭐 그래서 뭐 네. 어 제가 뭐 커피를 뭐 좋아해서요 뭐어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자판기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시중에 나오는 그냥 저기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커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 냉장고 저기 그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를 갖고 이제 시험을 했어요. 자 어느 게 맛있습니까라고 했어요. 눈딱 가리고 옛날에 펩시콜라랑 코카콜라 눈 가리고 이제 어느 게 그런 뭐 거 했었죠, 뜻이냐 많이. 했죠. 똑같이 했습니다. 맞힌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아, 그래요? 없었어요. 예,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게 맛있냐 어떤 사람은 이게 스타벅스래요. 아니면 이게 제일 좋고 커피래요. 근데 네. 그게 실제 자 자판기 커피더라고요. 아, 아, 예. 예, 그런 식입니다. 전부 다. 예. 그게 네. 뭐냐면은 저는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우수한 커피입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따위식의 얘기를 하는 건요 정말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는요 기호식품입니다. 지 입에 맞으면요 그걸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우수하다는 거는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 흔히 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라비카 종이랑 이제 로부스타 종을 크게 나누거든요. 이제 로부스타 종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생산 지역을 따지면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제 저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네. 아라비카는 이제 뭐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어요. 뭐 이디오피아를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미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아라비카 종을 쓰고 저기 사실 저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카 종은 좀 쓴맛을 많이 내고요. 네. 저기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은 이제 뭐 아로마가 훌륭하다. 예, 향도 훌륭하고요. 맛도 좀 다양성이 있어요. 버라이어티예요. 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좀 쓴맛도 있고 뭐 초콜릿도 맛 나고 좀 이렇게 그 버라이어티 맛이 많이 나고 로부스타 종은 좀 이렇게 그 지배적인 맛이 좀 쓴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옛날에 뭐 커피 얘기하니까 또좀 길어지는 건데 커피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라비카 종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엄마들이 타 먹고 뭐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로부스타 종이에요. 거기에 이제 로부스타 종에다가 뭐 크림 이렇게 저 프림 그 뭐죠? 그 액상 말고 이제 그 고형화된 이제 크림이라든지 설탕 집어넣어가지고 커피 믹스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나온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입맛이 뭐 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도 이제 그 로부스타 종에서 아라비카 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고형화된 커피도 예. 뭐 여하튼 저는 뭐그 사실 스타벅스나 뭐그 여기 이제 그 팀홀튼이나 대표적인 크게 이제 어떤 맛을 구분하라 그러면은 스타벅스는요. 예, 아시다시피 가면은 일단 그 소위 우리 상업용 머신에서 그 에스프레소를 뽑은 다음에 이제 그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희석을 시켜서 먹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팀버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팀버튼의 그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줄때 주전자 안에 있는 걸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머신을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통에다가 있는 걸.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어떻게 그걸 에스프레소를 뽑아가지고 물을 섞어서 아예 그냥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 증류식으로 그냥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면 이렇게 우리 흔히 이제 가정용에서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추출하는지 사실 전혀 전 모르겠는데, 제가 마시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스타벅스는 그래서 뭐 물의 비율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그 에스프레소랑 조금 더좀 강한 더 예. 커피에 조금 더 이렇게 진한 맛, 예, 스트롱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맛이 나고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그래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팀워튼도 그 진한 맛을 내는데 그 스타벅스에 비해서는 조금 덜 그러니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전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스팅할 때 스타벅스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원두를 보면 상당히 기름지게 해요. 굉장히 오일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원두 갈때 원두를 보거든요. 제가 이제 로스팅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그 프렌치 스타일로 아주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예, 그런 오일을, 저기, 원두를 쓰기 때문에, 로스팅 저기, 원두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맛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커피와 관련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겉멋이 많이 들어있죠. 예, 실제로 커피를 배워본 적도 없고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커피가 뭐 맛있느니 뭐 뭐가 아 정말 저는 아주 딱그 역겹습니다. 예, 그런 태도가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뭐꼭뭐뭐 어디 가면은 이뭐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디야 뭐 이런 데 가서 사진 안 찍더라고요. 무슨 뺏다방 가서 사진 잘안 찍고. 제가 볼때큰 차이가 없어요. 예,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뭐, 원두라는 것들도 거기서 대부분 다 이제 브랜딩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느낄 만한 미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나다에 한국 사람들 이미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좀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고와 거리가 먼 사람은 캐나다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겁멋들고 뭔가 남들 눈치 보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국에 좀 남아 계시는 게 오히려, 좀 실망하실 부분이 많죠, 오시면. 물을 좀 흐리지, 오히려 여기 와서도 좀 물을 좀안 흘리셨으면 좀 좋겠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딱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뭐 비슷한 그 말씀하신 것과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주변에 그 골프장이 많은데 여기 그냥 서민 운동이고 예, 그쵸. 그냥 뭐 노인들 그냥 가서 슬슬 뭐잘 치든 못 치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공간인데 한국에서 이제 골프는 또 귀족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 특히 그 기러기 어머님분들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남는 시간에 골프 치러 그렇게 많이 들어오신다는데 뭐 천국이죠. 뭐 그쵸. 예. 라운딩 잡기도 쉽고 싸고 근데 그렇게 옷을 한국에서 그 골프 웨어 있잖아요. 그쵸. 다 한국에서 입는 같은데. 식으로 그러니까 튀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입고 치잖아요. 그냥 평상시 옷 입고 그냥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치는데 격식을 안 갖춰도 되는데 뭐 시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새빨간색의 그뭐 미니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그 압니다. 예, 그냥 옷이 아니라 그냥 골프 옷이라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한국 백화점 가면 쫙 있는 그걸 굳이 입고 와서 잘 치면 몰라도 공도 안 맞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글쎄 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네디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눈길이 가는 좀 그런 좀 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뭐,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뭐, 등산, 그러니까 그 자체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닌 것에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끌죠. 왜냐면 뭐, 등산을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등산 갈때 청바지 입고요. 그래야죠. 야, 그냥 그러면 되는 그냥 거지. 운동화 하나 신고요. 티셔츠 입고 갑니다. 근데 가보면요. 무슨, 뭐, 이게 무슨 등산복 있지 않습니까? 뭐, 에, 정말, 안 입으면 산에 100명 올라가, 중에, 예,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산에서. 100명 한국은. 중에 99명이요. 뭐, 하여튼, 뭐, 브랜드 어쩌고저쩌고 다, 그, 입고 다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골프 치러 나가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아, 정말 한심합니다. 그냥, 제가 딱 볼 때는요. 정말,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좀. 거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뭐, 저런, 어떤 황당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외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 더 웃긴 거는,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100%가 비슷하게 다그 브랜드 적혀 있는 그옷 차려입고 가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이제 공항에 해외여행 가시는 그 어르신분들, 산에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뭐 여행 가는 건데도 등산복 차림으로 다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단체 관광 같은 경우, 공항에서 그 어르신들 다 모였을 때, 전부 다그 색깔만 다를 예. 뿐이지, 산에 올라가는 차림으로. 아이고,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좀, 그,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네. 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요. 더 이상 제가 볼때 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네. 아,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대충 그러면 런던 소식, 캐나다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